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지혜가 뜨이고 나면서부터 즉시 도대체 자기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리고 자기가 매일 대면하는 이 세계의 기원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자의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자의 개념은 좁힐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자는 비인격적인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그리고 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인간들을 다스리고 교제하시는가를 설명할 때 정통 기독교는 항상 그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창조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정수는 그분의 존재의 양식에 있어요. 그 존재의 양식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세 위격 혹은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일체의 뒤에 그 체는 우리의 이런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으시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참되고 영원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안에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당신 자신 안에서는 아무로부터도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서도 나은 바 되시지 않는 성부와 성부로부터 나은 바 되신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당신 자신 바깥으로는 창조하신 성부와 구속하시는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데 각 위격의 영광과 능력과 영원은 동등하다. 이것이 제가 진술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해왔는가? 정통적인 기독교에 많은 신앙 고백과 문서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신앙 고백과 신조들은 아마 7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 5개 내지 7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두 신조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장로교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는 이제 이 1563년에 제정되었고 팔츠의 선제후가 우루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개혁신학자에게 자신들이 믿어야 할 참된 기독교 신앙의 대의를 가르치도록 이 카테키스무스를 의뢰했습니다. 이 카테키스무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신조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를 이룹니다. 즉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 경륜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와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혹은 영원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 본체론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세계와 관계없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 되시는지를 고찰하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데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곧바로 내재적 혹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고백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세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세 위격은 동등하게 하나님 본질 하나라는 것, 그리고 세 위격은 각각 영광과 능력과 모든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적 본질이 셋이지만, 그러니까 신적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성부는 낳은 바 되지 않으시고 성자는 낳은 바 되시고 성령은 나오셨다 혹은 발출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정확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과 삼위일체 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사변적인 궤변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중고등부는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수련회 가서 물에 빠졌는데 중고등부 만들라는 게 성경에 어딨냐고. 그러면 중고등부 만들었을 때 그런 거 만드는 게 어딨냐고 말해도 좋다는 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문자의 메인은 잘못된 생각이죠. 얼마든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사상이 성경 속에 있느냐, 그것을 표현할 정확한 표현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성경의 사상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신학 작업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들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구약에서도 증거가 나오고 신약에서도 증거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접적인 증거로 나타나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복수로 제시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혹은 이렇게 등등 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들, 이 표현들은 학자들 간에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마이에스타티스 플루랄리스 마이에스타티스라고 해서 장엄한 것을 가리키는 복수이지 수의 복수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의 지상적 현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주하였던 새 천사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증거해주는 구절들 중 하나라고 보았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들이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주장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지상명령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분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는 삼위의 소유격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격이 걸리는 그 최종적인 목적어는 오노마인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성자가 거기 계시고 성령이 동시에 임하신 이 사건은 지상세계에서 삼위일체의 장소적 동시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유일한 순간이고 그리고 매우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 강의안 속에 성경 근거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하나이며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로 삼위 안에서 존재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특성이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이것이 신앙의 근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리를 논쟁할 때 근본 조항과 비근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근본 조항은 비록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견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근본 교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교회의 정치를 장로제로 할 것인가, 회중제로 할 것인가, 감독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각각 어느 정도 성경의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까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 교인들도 장로교 교인들과 그리고 침례교 교인도 감리교 교인들과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세례를 질 때 사람을 물속에 빠뜨려야 되느냐 물을 뿌리기만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은 각각 성경의 근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 조항이라기보다는 비근본 조항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시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각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는 조항이 비근본 조항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확고히 하되 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나 거기 끌려가지는 않는 그러한 융통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자가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으셨다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을 하든지 혹은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 창조됐다고 말하든지 이런 중요한 근본 교리에 속하는 내용들이 사도 신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교리 전체가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리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살이나 뼈라고 말한다면은 이외의 다른 교리들 중에 좀 칼질하다가 손을 좀 비거나 혹은 뼈가 부러져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는가 하면 손톱깎이로 한 점만 뜯어내도 죽는 살점이 있어요. 심장의 살점, 췌장 혹은 간 혹은 췌장 같이 결정적인 콩팥 이런 아주 결정적인 쓸개 이런 결정적인 장기는 손톱깎이로 한번 툭 자르면 그게 몇 그램 안 되지만 그냥 절명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심장이나 장기의 중요한 장기의 살점 같은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보면은 이상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논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자들 중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장황하게 쓴 사람이 1세대에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세시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삼위일체와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역사가 흘러가고 종교개혁 1, 2세대들이 죽고 3세대 이후로 계속되면서 이제 교회적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커다란 교회 밖에 이교나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맞서야 했는데 이번에는 개신교 안에서 다양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소키누스주의라든지 혹은 레몬스트란트라고 불리우는 학문파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도르트 회의의 그 결정사항에 반기를 든 사람들로서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에 입각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샤벨리우스 주의자 같은 이런 각종 삼위일체를 둘러싼 이단적 사상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정통적인 삼위일체의 교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언급하고 시작했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교하게 논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가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이 사유의 대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 세계 시간과 관계는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물과 대상을 파악할 때에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정보들이 특별히 인과 관계와 범주에 대한 정보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물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시간이 없지만 예를 좀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생전 처음 어떤 날아다니는 곤충을 하나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빠른 순간에 여기에서 어떤 사물이 보일 때 막 움직입니다. 이게 파일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 저건 움직이기 때문에 무생물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한쪽 파일 생물의 파일이 움직이는 거야. 아 저건 꿈지거리고 움쩍거리고 살아있고 장소를 이동하니까 저건 동물에 속하는구나. 아, 완전한 동물이 아니니까 저건 곤충에 속하는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날개가 달려있어. 그리고 날개가 달린 곤충에 속하는 거야. 화일이 계속 좁혀오는 거야. 저게 파리일까? 가보니까 파리보다는 몸의 길이가 길어. 잠자리일까? 그러면서 파일이 좁혀지면서 그것이 들어갈 위치를 정확하게 따지는 거야. 아, 종류가 다른 잠자리였구나. 끝까지 찾아낼 수 없으면 파리도 아니고 잠자리도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내가 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곤충이구나. 저게 무엇일까 하고 물음표를 친 채 내 곤충 파일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후에 생물도감을 보다가 최근에 발견된 생물이라고 딱 나오면 그때 이름이 딱 외워지고 정보로 기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군다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껏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책에서 혹은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 비유는 모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혹시켰던 교리들이 아빠, 장로님, 부장님 이런 비유,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 교회 가면 장로, 회사 가면 부장 이렇게 되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런 주장, 또 같은 H2O지만 어떤 때는 액체인 물로, 어떤 때인 고체인 얼음으로, 어떤 때인 기체인 수증기로 존재한다. 이런 거 모두 다 올바른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시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비유이고, 그 비유가 성공적으로 이해된다면 기껏해야 양태론을 전달해줄 뿐인데 이것은 샤벨리안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언젠가 열린교회를 교리반을 제가 한 열댓 명씩 이렇게 인도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15명쯤, 20명쯤 모였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60%가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리고 40%가 모르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거나 잘못 알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고 더욱이 그 20명에게 교회에서 60분이라도 삼위일체를 배워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손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는 너무 어려운 교리라 이렇게 말할 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즉시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늘 스승처럼 존경하시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책 삼위일체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해 보겠다고 지은 저술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1950년 이전까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기독교 신학계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이해였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신비에 속하는 삼위일체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썼다고 생각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에 나온 학계의 새로운 학설은 이미 기존의 그런 학설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입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커다란 공감을 얻고 있고 나 역시 동의하는 바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삼위일체라는 아주 어려운 저술을 저작한 것은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를 모두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내릴 사람이 없군요. 예. 그러면 표지라도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표지도 못 봐서 참 예. 도서관에 열린 도서관에 가면 표지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책을 비난하는 글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 책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한 책은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 60년대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이 삼위일체의 저술 동기에 대한 학설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 동기에서 삼위일체를 저술했다는 거죠. 우선 첫째는 카테키스무스적인 용도를 위해서, 즉 묻고 대답하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학적인 의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엑세르키타치오 아미니라고 해서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의 단련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체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독자들과 함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따라오다가 이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의 발전을 위한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섭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정신의 근력을 사용하게 하시 그런 훈련용으로서 이 삼위일체를 저술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정도를 읽으려면은 그러면 읽다가 보면 굉장히 모르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있죠, 그죠? 그게 청소년들 필독 도서인데 청소년들은 그거 읽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니까 이게 아마 말년의 간증이겠지. 그리고 갖고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즉시 그 책의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될 거예요. 그것은 아주 46세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는데 그의 철학과 신학과 성경에 대한 사랑이 무르익을 때로 무르익었을 때 쏟아져 나온 대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철학, 미학, 신학, 윤리학, 정치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많은 성경, 신학, 이런 지평들이 다지평으로 한꺼번에 만나서 펼쳐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의 경연장과 같은 작품이에요. 저는 그 작품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거짓말 안 못해서.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한번 이거를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매주 2시간씩 1년 정도 강의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론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성의 근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굽히기 하면 막 손 여기까지 마루 아래로 쭉쭉 내려갔잖아요. 지금은 아마 무릎까지도 잘 안 내려갈걸요. 한번 이따가 해보세요. 예. 그리고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근육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근육을 길러준, 그게 바로 그런 용도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를 저술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깊이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된 주장을 여러분들이 16페이지 교재를 펴보세요. 16페이지 본문 밑에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리 헤페에 따르면, 이게 루터파 신학자예요. 이에 대한 개혁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비이다. 2.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문제투성이가 된다. 3. 철학의 이성적 예리함을 합해도 삼위일체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4.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만약 이것이 이성으로 해부될 수 있다면 신앙은 철학으로 전락할 것이다. 5. 어떤 자연적 이성에게도 하나님은 한 본질과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결론 내릴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렇게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리가 맞다고 치고 그 증거들은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삼위일체의 모상들을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먼저,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맞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파악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파악이 되는 거지. 모험하고 있으면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삼위일체는 사변적 교리인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사변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리예요. 저는 이번 실증을 공과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공과를 내주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배운 공과 중에서 꽤 철학적이고 어려운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해서 사실은 부역장들을 위해서 그 교역자들을 아침마다 모아놓고 한 시간 반씩 강의를 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구역장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일까지 그렇게 한 교재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삼위일체의 공부를 하면서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화된 것은 결국 뭘 보여주냐 하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공통된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삼위일체의 교리는 매우 사변적이지만 또 아주 즉각적인 현실 실천성,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의 황금기 혹은 르네상스 오브 트리니티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삼위일체의 교리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르나르도 보프나 혹은 라쿠나 그리고 지지올라스 같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들의 현대신학적인 논의에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회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그 상황 속에서만 해결하던 모든 사회적인 노력을 한번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를 새롭게 이해하여 그것을 현대의 삶 속에 해석학적인 틀로 사용하고 그 삼위일체의 이론을 적용해서 종족 간의 갈등의 문제, 남녀 간의 차별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자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내용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도 자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의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우리들이 묵상해도 결국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역사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속성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을 빼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건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 비침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명상하는 것이고 그 속성을 묵상하고 명상한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심, 어떠한 분이심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리는 한 하나님께로 빨라 올려가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청교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교리는 신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에서부터 비롯된 이 세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성품의 빛 아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시인이 곤란한 일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고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론을 전개해야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삼위일체의 주요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이심, 우니따스라고 하는데 단일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우니따스와 그 다음에 셋이심, 트레아스라고 하는데 그 우니따스와 트레아스, 하나이심과 셋이심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만약에 우니따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희생을 시켜서 셋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다신론이 돼요, 다신론.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셋이심을 희생하게 되면은 위격을 부정하고 오직 한 위만 있다고 믿는 단위신론이 되거나 혹은 성부와 성자만 계시다고 하는 양위신론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그 단위신론의 대표가 바로 아리우스였어요. 아리우스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성자가 하나님께서 낳으셨지만 그분은 거의 하나님께 가까운 분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신 신적인 존재였다. 신은 아니네요. 왜? 하나님은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단수로 존재, 복수로 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복수는 서로를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복수 중 어느 신도 꼭 필요한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신에 대한 개념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 아리우스의 사상은 정확하게 헬라의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아리우스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워버리기에는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성자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철학을 높이고 성경의 명백한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크게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지성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아주 유능하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동일하게 한 하나님인지를 아주 유능하게 설명했고 결국은 교회는 그것을 선택했고 아리우스 주인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그때 세웠다기보다도 이미 기독교회가 믿고 있었지만 정교하게 이성적으로 고백하지 논리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아다나시우스가 정리하여 정통교회가 믿어오던 바를 확고하게 세운 거라 이거죠.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이 이제 이거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처음에는 알려지지도 않은 교리였는데 예수를 높이는 어떤 인간들이 자기의 희망을 교리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투사해 놓은 거다. 그리고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 교리를 이단의 직면에서 재천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는 본질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위격의 개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읽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본질, 형이상학적으로 본질이란 사물의 무엇됨, 라틴어로 퀴디타스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본질 혹은 본성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철학적으로 본질과 본성은 같은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본질은 무엇됨이고 본성은 그것이 우연적으로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에 자연스럽게 본질이 작용하는 기능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자면 H2O가 만약에 본질이라면 그 본질이 어떤 조건에서는 이것이 액체가 돼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고체가 돼요. 얼음이 되죠. 어떤 조건에서는 수증기를 증발해버려요. 그러면은 H2O는 본질이며 동시에 본성인데 본질과 본성의 차이는 본질이 다른 외부 환경과 연관을 맺어서 그 나타나는 작용의 방향이 바로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은 본질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안에 있는 경향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난다. 이거는 도덕적 통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추상적으로는 데오테토스, 신성, 피시스, 본성, 그 다음에 데이아 피시스, 신적 본성, 혹은 불변하는 지혜, 히라보로 히브리어로 투시아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셨다 할 때 이것은 줄 치세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신적 성질, 하나님으로서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무엇,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는 동일한 신적 본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적 성질이다. 이 신적 본질은 나뉘어지지 않으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고 각 위 안에서도 하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질 안에서 단일한 영, 의지, 능력을 가지신다. 즉 무슨 뜻이냐면 신적 본질을 밀가루 반죽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한 덩어리는 성부, 한 덩어리는 성자, 한 덩어리는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본질은 똑같잖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다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길게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것을 길게 펴서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다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개를 이렇게 놨어. 그러면 본질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 똑같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제비나 칼국수나 마찬가지야. 수제비는 넓적넓적하게 뜯은 거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뜨덕국이라 그래. 그리고 칼국수는 밀어서 넓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덩어리가 있어도 본질은 같은 거죠. 그러면 그냥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 가지고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들이 여럿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이지만 이거 하나로는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연적 사물은 현존하는 우연적 요소와 본질이 구별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연적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연적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만 그 형태로 있는 사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연적 사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하고 플라스틱은 물건이 종류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옷감이 있어요. 그럼 옷감은 플라스틱과 달라요 같아요. 그것도 면이라고 쳐 면.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근데 신기하게 잘 들어봐요. 불이 확 타는데 나무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확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플라스틱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또 확 타서 없어져 버린 거야. 다만 나무하고 차이는 검은 연기를 좀 많이 내면서 탔다는 거예요. 솜잎을 갖다 던졌더니 이번에도 불길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목화솜이니까 그냥 깨끗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불, 잘 들어요? 이불, 나무토막, 플라스틱 바가지, 이 세 가지가 우연적인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거는 이렇게 뜨거운 불길이 없고 온도와 모든 것이 맞는 한도 안에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조건 하에서만 양태를 다르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확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에서는 나무의 원소들이 각기 나와서 어디론가 흩어지겠죠? 플라스틱에는 플라스틱의 원소들이 나와서 어디론가 흩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목화섬은 목화섬대로 나와서 흩어지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연적인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다, 실체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우연적인 사물, 즉, 온도와 시간, 조건, 이런 것들이 맞을 때에만 겨우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본질이 그런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근데 본질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잘 쓰는 말이 뭐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지만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뭐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자꾸 변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흐르는 것이 도덕적인 본질이라면 사물의 물리적인 본질은 바로 그런 조건을 초월하는 그 본질이다. 좀 더 들어가면 자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발동시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불 속에 얼음 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거 막 탔어요. 뭐가 타겠어? 불이 워낙 세니까 다 얼음도 다 녹여버리고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까지도 확 태워 김도 다 태워 막 불로 건조시켜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H2O가 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약에 연탄 불에다 던져서 태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가 되는 거야. C 탄소가.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는 연탄을 갈면 안 돼.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분명히 둘은 H와 O라는 원소고 하나는 C라는 원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최종적인 차이냐고 물을 땐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원소로 존재하는 것도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으로 멀리 나가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 안 하고 H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 그럼 H도 그 조건에서 존재한다는 거고 최종적인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끝까지 무한 태행해서 더 이상 회귀할 수 없는 사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커다란 물음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유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료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료를 창조하시고 그 진료의 상태에서 만물들을 빚으신 것이 창조사역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마지막 실체는 결국은 신이나 절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과 모두 혼연 일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결국 인격적인 신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모든 사물들이 마지막으로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더 이상 퇴행할 수 없는 존재의 마지막 근원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신의 세계 속으로 말하자면 신의 세계 속으로 수렴되어 버려서 신과 이 세계가 일체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범신론 사상. 그래서 거기에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사물의 그 끝 자체가 하나의 통일된 실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인데 그 자체가 의지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그 의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의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이교와 이단 사상과 그 다음에 뉴에이지니 뭐니 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거기에서 막 수없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답을 내릴 수 있겠어요? 성경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확 퍼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의 과정 철학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소위 프로세스 테올로지 혹은 프로세스 필라소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신과 모든 세계의 사물들이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고 사라지고 만물들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퇴행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본질을 담지하고 있는 우리는 신이 우리 속에 침투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세계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신도 우리와 함께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멋있는 자기네 볼기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신을 신답게 되어가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과 이 모든 자연세계의 혼연 일체를 얘기하는 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의 형이상학적인 근저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화란에서 파문을 당해서 죽은 그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오늘날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것이라 이런 이때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실하게 정립해서 하나님과 이 세계의 타자성을 확고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체계를 확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우연적 사물은 현존하는 우연적 요소와 본질이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우연적 사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본질 자체예요. 본질 자체예요. 우연적 사물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심으로 본질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어떤 타자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호모우시아. 호모는 여러분들이 아는 호모 할 때 그 호모예요. 동종의 그런 뜻이에요. 동일의.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은 원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신적 본질을 일치를 지시하기 위한 용어였다. 따라서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모두 동등하고 완전하게 같은 신적 본질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 하나로만은 삼위가 하나님을 지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히랍의 신들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신이었기 때문이다. 삼위가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위격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본질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소결론인 것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이시다. 하나님이 본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들은 사물이 본질을 가지고 있죠. 왜? 이것 자체가 우연적 사물이니까.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이런 존재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가 곧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위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창조된 사물들은 우연적인 존재 아래 실체, 잘 들으세요. 이 실체는 바로 본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각주 15번에 내려와 봅니다. 각주 15번에 봅니다. 자, 각주 15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라틴어가 나오죠, 그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Sed quia nostra loquendi, consuetudo iam obtinuit ut hoc intelligatur cum dicimus essentiam, quod intelligitur cum dicimus substantiam, non audemus decere unam essentiam, tres substantias sed unam essentiam vel substantiam. 맨 밑에 보세요. tres substantias.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아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substantias, 세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unam essentiam, 하나의 본질, ul, vel, 혹은 substantiam, 하나의 본질, 혹은 하나의 본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번역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바나 실체라는 용어가 지시한 바를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한 본질, 세 실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한 본질, 한 실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물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뒤로 퇴행할 수 없는 그 사물의 무엇 때문에 마지막, 이것이 실체인데 이것을 본질이라는 말로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시지도 않으셨고 우연적인 요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는 곧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같다. 줄 치셔야 돼요. 아주 줄 치세요. 가이사라의 바실, 이 사람은 갑바도기아 3인의 대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동방 초대교회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교리, 특별히 삼위의 구별성에 대한 교리가 세워지는데 이 세 사람이 아주 크게 이바지하는 대학자입니다. 가이사랴의 바실은 삼위가 모두 신적 본질의 동일성뿐 아니라 동일 실체성을 갖는다고 진술하였다. 거기 줄 치세요. 자, 이제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신적 본질의 동일성만 갖는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밀가루 반죽을 세수로 쪼개놔도 동일 실체를 나누어서 가진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삼신론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 실체성, 그 실체가 셋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인 채로 삼위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돼요. 왜?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우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프란시스 트레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탐구하였습니다. 쉬운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어려운 구절 속에서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3일째 강론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이해 못해서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으며 내려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중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버스 안에서 하나님, 나는 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계기가 되겠느냐. 아멘. 네. 돌이 많으시군요. 자, 그 다음. 아,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그는 실체가 곧 하나님으로 보았으며 이 하나의 실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삼위로 존재하는 방식이 위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학책들을 보면서 혹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삼위일체의 삼위에 관해서 딱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위, 그 다음에 위격, 그리고 인격, 이런 세 종류의 말을 사용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면 위와 위격, 인격은 완전 동일어입니다. 다만 위격과 위는 아무 말이나 써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인격이라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인격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이 위와 인격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그리고 히라보에서는 이것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연극할 때 이 가면을 딱 쓰는 때 그것을 프로소폰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맞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프로소폰,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에서 바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이 영어에서는 그리고 이제 히라보에서는 휘포스타시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는 수부스탄티아 혹은 페르소나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영어로 들어와서는 이제 person이라는 말로 정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어의 person은 사실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격, 프로소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히라보의 휘포스타시스, 위 혹은 위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개념을 그 다음에 수부스탄티아라고 하는 수부스탄티아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모두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 시포스타시라는 말 모두 다 휘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페르소나, 그 다음에 수부스탄티아 이 모든 개념을 다 끌어서 영어의 person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퍼스는 알다시피 우리가 위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위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묘한 언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 위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삶 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삼위끼리 관계를 가질 때에 위끼리 관계를 가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의 사물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이것을 적절하게 구별하여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중앙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위 혹은 위격을 의미하는 히라버 휘포스타시스를 라틴어로 옮길 때에 페르소나라고 하였다. 이 페르소나는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여기에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진술함에 있어서 영어 person이라는 단어는 위, 위격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인격을 의미한다. 우리말 용어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주치세요. 존재 혹은 위들관의 활동. 오페라 아드 인테르나, 애니 빠졌어요. 인테르나와 관련하여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위 혹은 위격이라고 부르고,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과의 교통과 관련해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위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 삼위 하나님은 나를 다루심에 있어서 인격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위격 안에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여기에서 인격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인격, 그러면 인격을 한 개체가 한 인격을 갖죠. 다중인격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두 인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인격 자체가 분열됐다는 거죠. 그 인격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겐 한 인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결국은 삼신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각각의 인격이 없으시다면 세 분 사이에 신적인 위들 간의 교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되어 있으시다. 그런데 그 인격의 성질이 우리 인간의 인간 속에서 유비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한 인격인. 그래서 두 인격이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인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일지 모르지만 개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한 개체적 존재를 구성하는 인격이에요. 그러나 신적인 인격은 이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어보세요. 오히려 여기서 인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개체적 인간이 하나의 인격을 갖는다는 개인주의적인 관점보다는 관계적이고 교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 안에서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나 능력, 지혜, 의지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그 다음 정신 차리세요. 삼위는 신적 본질이 나타나는, 줄 치세요, 현현 양식, 거기다 X표 해놓으세요. 현현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다. 자, 현현 양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뭐 그냥 강의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잘 보면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좀 쉬어가도 되겠죠? 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다 갈림길이 나왔는데 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섰어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오더니 내 뒤에 똑같이 서는 거예요. 그저 이상하다. 웬 봉고가 서나? 그래서 내가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나하고 똑같이 목사님 여기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거였어. 아니 당신이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때 티셔츠에다가 뭐 이렇게 쉐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당신이 내가 이 밤중에 처음에 초면에 내가 목사님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써 있어요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사실 입어보고 싶은 옷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 여행할 때마다 꼭 입어보고 싶은 옷인데 비행기 조종사 옷. 네. 딱 입고 모자 탁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 탁 쓰고 네모난 가방을 탁 들고 그 비행기 탈 때 너무 멋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몰아보고 말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타나면 선글라스까지 탁 쓰면 나를 얼핏 못 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아시아나 747 비행기의 주조종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존재 양식이 아니라 현현 양식이에요. 현현 양식.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옷만 갈아입고 나타났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그러니까 한 위밖에 없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 양식에다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놔요. 존재 양식. 존재 양식이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삼위를 현현 양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양태론적 오류입니다. 즉 위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일한 신적 본질이 세 실제, 여기 줄 치세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세 실제, subsistence예요. subsistence. 어려운 단어예요. 세 실제로 존재함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삼중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며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subsistence라고 하는 영어,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subsistentia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난 솔직히 subsistentia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을 물어봤는데 신통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확실하게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연적인 사물이라 그랬죠? 자, 물병,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다른 사물이죠, 그죠?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본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던져버리면 다 타버려서 나중에는 원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가 되게 하고, 이거는 이겨가 되게 하는 이것과 이것은 각각 이것은 이거 되게 하고 이것은 이거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마지노선의 그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정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불에 태우면 다 없어져서 원소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것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것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존재는 저 존재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잘 들으세요. 본체 혹은 본질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고 이 실제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하나님이 셋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예요. 실제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하나이며 단순하고 동일한 신적 본질을 분할하지 않으면서도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위는 신적 본질이 실지 않은 양식들인데 이것들은 위들 간에 동일하지 않으며 각 위에 고유한 비공유적 양식이다. 자연적 사물인 경우에는 구성 요소를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은 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합해하여져서 이 물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구성 요소들 간에는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것들이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어서 의존하여 있는 것이 사물의 존재 형태인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피조물인데, 그 구성 요소를 가장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형태의 존재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자, 잘 들어보세요. 줄 치세요. 자연적 사물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를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존재 안에 여러 실제를 가질 수 없다. 또 여러 실제를 가지면서도 본질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물 안에서 실지 않은 양식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일 수가 없고, 사물이 하나라면 구성 요소가 아닌 채 여러 실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인 자연 사물에서 이치이다. 창조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신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본질과 위격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들에 관한 개혁파 정통주의 교리는 속성에 대한 확신으로 출발한다. 즉 하나님의 무한성과 신비성이 그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계시를 접할 때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물들의 유비로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삼위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정수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삼위와 신적 본질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하나의 신적 본질이 분할되어 삼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기 다 줄치세요. 삼신론이 되고,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의 신적 본질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삼위로 본다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양태론이 되는 거죠, 양태론이. 그리고, 하나의 신적 본질이 삼위에게 배분이 된 것으로 본다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삼신, 일신적 본질론이 되어서 사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 피티피티여 봐. 한 본질, 삼, 위격, 이렇게 해가지고, 삼신 해가지고 사실론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신적 본질이, 저기 나오잖아. 그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배분된 거예요. 그럼 배분되었다는 이야기는 원자 신적 본질이 삼위 중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신론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신 유사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일신 일신적 본질론이 되어서 이신론이 될 위험이 있다. 어떻게? 삼위 전체가 하나의 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본질이 또 하나의 신적 본질이라고 보고, 그래서 신적 본질이 한 신에게 신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이신론이 되는 거죠. 이신론이. 결론적으로 프란시스 트레티는 위격과 본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위격들은 줄치세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과 구별되는 반면 하나님의 본질은 위격들과 구분된다. 위격들은 교통한자는 점에서 신적 본질과 구별된다. 피조물의 경우 하나의 존재에는 오직 하나의 실제가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 안에 여러 실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경우와 하나님의 경우에 다른 거다 이거죠. 세 위격은 삼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위는 하나이며 무한한 신적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 위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각 위는 하나이며 무한한 신적 본질에 그 콤마를 각 위는 걸로 옮기세요. 각 위는 콤마 하나이며 무한한 신적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격들은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한 위가 다른 위가 될 수가 없다. 삼위가 신적 본질을 소유함에 있어서 이질 공존 본질이 아니며 이질 공존 본질이 아니며 각각 질이 다른 세 본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그 다음에 유사 본질 호모 이우시오스가 아니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과 매우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그런 식의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오이 혹은 호모 우시오스이다. 삼위는 각각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면서 삼위로 존재하면서도 그 셋으로 존재하심이 피조물이 셋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수적으로는 하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의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꺼번에 성령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인 특성은 낳은 바 되지 않으심. 이것이 특징이고 성자는 낳은 바 되심. 이것이 특징이고 성령은 나오심 혹은 발출하심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하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머지 두 위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기준으로 특성을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이 낳은 바 되지 않으심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자와 성부가 구별되신다는 뜻이고 성령과 성부가 구별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중에서 낳은 바 되지 않으심 이 특성은 성부만 갖는 거예요. 영원히 낳은 바 되심 이거는 성자만 갖는 거예요. 나오심 발출하심은 성령만 갖는 특성이에요. 그것이 삼위 안에서 각 위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특성, 위격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낳은 바 되지 않으심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두 위에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의탁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26페이지예요. 소극적으로는 누구에게서 낳은 바 되지 않으심. 아케네시아가 아니라 미스프린트인데 앙게네시아예요. 앙게네시아. 소극적으로는 누구에게서 낳은 바 되지 않으심. 앙게네시아이다. 성부에 낳은 바 되지 않으심은 아무로부터도 말미암지 않음을 가리키는 아겐네시아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단어 잘 머리에 넣어두세요. 앙게네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낳은 바 되시지 않으신다. 위격들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아겐네시아는 뭐냐면 표시를 해두세요. 아는 없다는 것이고 개는 나오다라는 것이고 시아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천이 없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게네시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게네시아는 따라서 삼위일체 전체가 아게네시아를 갖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아닌 어떤 사물이나 또 다른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전체의 신적 본질이 아게네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신들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아게네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부는 그 아게네시아 위에 앙게네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은 바 되시지 않으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대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부의 앙게네시아예요. 외워두셔야 돼요. 성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성자의 특성은 건너뜁니다. 성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나은 바 되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은 바 되심. 이것이 바로 성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기원은 아버지에게로 돌려져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은 바 되심. 이것이에요. 성령의 위격적 특성은 성부와 성자로부터의 발출이에요. 나오심인데 프로세시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두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방교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으시고 성령이 나오셨는데 이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성자로부터도 나오셨다. 그래서 삼위는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방교회에서는 여기에 반기를 든 거죠. 왜 반기를 들었냐면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모든 위격의 근원은 하나의 위격에 있어야지 두 위격이 함께 기원을 가지면 신의 단일성을 침해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방교회의 저 이론은 이신론에 흐르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는데 성자를 통해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부의 신적인 본질이 성자의 신적 본질을 나누지 않고 그 신적 본질을 통과해서 성령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설명은 또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은 만약에 성자가 성부와 단일 본질이라고 동일 본질이라면 성부가 성령을 발출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성자가 제외된다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 사이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거라고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방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동방교회의 그런 시도는 이신론이 아니라 삼신론을 만드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토론을 격차를 좁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서방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두고 이것이 정말 좁힐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교의학자는 이 둘 사이가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에 대한 각도가 다른 설명이었다고 조화를 꾀해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궁금한 생각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궁금한 생각이 떠오르죠. 첫째는 뭐냐면, 아, 그렇다면 성부가 홀로 계셨고 그 다음 성자가, 그 다음 성령이 계셨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부는 혼자 계시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 성자가 나셨으니 성자와 성부가 성령 없이 계시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계시던 때도 있었으니까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3기로 나누어서 성부 단독 존속시대, 성부 성자 양위 존속시대, 마지막에 삼위공존시대로 나눌 수 있겠구나. 우리 당장 이런 사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물고 들어가서 삼위일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낳았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애를 낳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완전히 다른 개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 자체가 사상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혼 속에서는 나중에 발생됐다든지 먼저 발생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차원 속에서는 2차원은 평면이에요. 사각형을 그려요. 똑같은 사각형을 그리면 그 A사각형을 B사각형 위에다가 겹쳐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수학적으로 선은 두께와 부피를 가지지 않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소로 가는 그 사각의 선 위에 똑같은 크기의 선을 엎어 놓았을 때 그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원에서는 사각형 위에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이 위에 얹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2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3차원에서는 성립이 되는 거죠. 두꺼운 벽돌 위에다 똑같은 벽돌을 올려놓을 때 이것은 두 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삼위가 나시고 발출하시고 한 그것이 결국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발출하셨지만 삼위는 누구도 각 위 없이 홀로 혹은 두 위만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개념을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하나는 풀렸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것과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출하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 예. 그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32페이지를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이 정도가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낳음과 되심과 발출하심의 차이도 모르고 그 차이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도 없다. 우리 선생님이 못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믿을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끝까지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친절한 강사시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자, 우선 첫째,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으로 찾던 절대자와 기독교에서 찾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설명할 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로 설명했다는 것. 이것이 그리고 모든 교리의 기둥과 같은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교리들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질 때 그 지붕에 깔리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 서론이고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잘 보세요. 한 하나님이 삼위로 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로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는 나음받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받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시작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로 설명을 옮겨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에 집중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특성은 신앙의 근본 조항, 즉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을 양보해서 잘못 진술하게 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조항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 두어야 하고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종교개혁자들과 캐톨릭 신학자들 사이에도 커다란 논란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교리였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기 시작했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카톨릭 때문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생 이단들 때문이었다. 알미니우스주의, 샤벨리우스주의, 소키누스주의 이런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전적 교리를 당대의 방식으로 새롭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삼위일체의 교리의 특성은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비유는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비유로 드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오류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또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신앙으로 믿을 때에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붙들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 그 예로 아우구스투누스의 삼위일체는 이성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저술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리문답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지성으로 훈련시켜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성의 훈련의 도구로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는 사변적인 교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 가장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리이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정말 실천적인 교리이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삼위일체를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와 그 경륜적 삼위일체의 근원인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 방식인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묵상이었다. 거기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커다란 신앙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 보프나 그리고 라쿠나 그리고 지지 울라스 같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한 삼위일체론은 진술 방식과 이론은 우리들이 모두 동의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들이 어려운 교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것을 배워서 교회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활동 안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위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사물 되게 하는 그 마지막 무엇, 그것을 본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우시아라고 하고 이것을 실체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실체와 본질은 용어가 다를 뿐 같은 의미를 지시하는 것이다. 우연적인 사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우연적 사물이다. 그 우연적 사물 너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물들과 공통된 하나의 전체적인 실체를 우리들이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마지막 퇴행하는 마지막 지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진료라고 부른다. 이 세상 철학에서는 이 마지막 실체와 신의 실체가 동일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아주 이교적인 입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는 가를 수 없는 격차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물질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상태가 진료이고 그 모든 우연적인 사물들의 마지막 고향이 바로 그 진료다. 그 진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된 그러한 피조 상태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 삼위가 셋이지만 세 위는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교리는 옹호해서 단일성이 방어가 되었는데 그런 단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체가 나누어져도 동일 본질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삼신론을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위격의 개념이다. 그 위격의 개념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낳으시고 발출하셨는데 이 각각의 실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제는 각 인격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또 각각의 인격으로 다른 두 위와 함께 이 세상과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세상 사물에서는 하나의 사물 안에는 하나의 실제가 있을 뿐이고 만약에 또 다른 실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일 때의 하나의 사물일 뿐이지 사실은 두 개의 사물이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신 피조물의 존재와는 다른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존재 안에 세 개의 다른 실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능하다. 그 실제는 바로 함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우리들이 위 혹은 위격이라고 부른다. 위와 위격은 인격은 세 단어 모두 동일한 단어인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당신 자신 삼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구별되는 위를 지칭할 때에는 위격 혹은 위격이라고 부르고 그 위격이 창조세계의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본질과 위격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만약에 하나의 본신적 본질이 있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을 배분한 것이라면 삼위 일신적 본질론이 되어서 까딱하면 2위 일체나 혹은 4위 일체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신론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3위 일체 하나님 전체를 하나로 보고 신적 본질을 하나로 본다면 이것은 2위 일체론에 떨어질 이신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현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삼위로만 존재하셔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위 강론에 들어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아게네시아를 가지신다. 이 아게네시아는 무엇으로부터도 말미암지 않음이다.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격적 특성을 가지시는데 이 위격적 특성의 기준은 삼위가 서로를 향하여 맺은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온 바 되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두 위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성부이시다. 이것이 바로 나온 바 되지 않으심. 이것이 바로 성부의 위격적 특성이다. 성자는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은 바 되심이 위격적 특성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혹은 발출하심이 위격적인 특성이니 성부는 나은 바 되거나 발출하실 수 없고 성자는 나은 바 되시지 않거나 발출할 수 없고 성령은 나은 바 되시거나 혹은 나은 바 되지 않은 이것을 가지실 수 없는 그런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기 성부가 제일 먼저 계시고 그 다음 성자가 그 다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없이 혼자 계신 적이 없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 없이 두 분이 계신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난 신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속에도 분명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일이 일어난 것은 어제 일어난 일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오늘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이 먼저 떠오르고 오늘 일어난 일이 나중에 떠오르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평면에 찍힌 점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시간을 초월한 형태로 기억이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의 질문은 그렇다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는데 그러면 낳은 바 되심과 발출하심의 차이는 무언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투누스도 모른다고 했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모르도록 하자. 그것을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